있지만 사랑이란 울다가 웃다가 그러는 거래. 지나버린 추억들을 둘러봐 우리 사랑 마주보면 행복해. 사랑이란 웃다가 울다가 그러니 거래. 슬프다고 한숨은 왜 쉬는 거야. 내게 기대봐. 안 그런 척 했지만 가슴이 아파. 그리고 느껴봐. 스쳐가는 사이로 남기는 싫어. 멈춰버린 시간 사이로 가슴 깊이 남아있는 이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인 거야. 버린 추억들을 둘러봐 우리 사랑 마주보면 행복해. 사랑이란 웃다가 울다가 그러니 거래. 슬프다고 한숨은 왜 쉬는 거야. 내게 기대봐. 안 그런 척 했지만 가슴이 아파. 그리고 느껴봐. 스쳐가는 사이로 남기는 싫어. 멈춰버린 시간 사이로 가슴 깊이 남아있는 이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인 거야. 가슴 깊이 남아있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야.